월간 자영업자 6월호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우. 저는 이제 아무 소리 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되게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또 어색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 그때 서운했어. 안 해줘가지고. 계속 좋은 강화를 줘야 돼. 그것이 이상하지만 필요합니다라는 그래, 역할을 맞아요. 줘야. 매번 똑같은 오프닝이지만 맞아요. 조금씩 사뭇 다른 가사를. 네, 그 네. 얘만 나중에 모아서 내가 편집을 해볼까? 네. 그것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 물론 그래.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시나요? 매우 덥네요. 아, 나 6월인데 이렇게 더우면 어쩌라는 건지. 아, 엄청 더워요. 우리가 여름을 잊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나 까먹으면 안 돼 하면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처음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여름쯤에 시작했었잖아요. 그쵸. 우리 곧 정말 2주년. 곧. 저희 다음은 2주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방송할 수 있겠죠? 아니, 그때는 하죠. 무슨 네. 말 하는 거야. 20주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0주년 안 할 수도 있겠지. 당장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렇긴 사람은. 하죠. 그냥 그렇긴 그렇죠.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작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짧게만 좀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뜨거운 녀석들에 대해서 저희 네. 청취자 중에 한 분께서 그 네. 캐릭터 거기 나오는 이제 그 무슨 마을이었죠. 어쨌든 그 주인공이 갔던 그 마을에 그 되게 보수적인 그리고 네. 별로 인권에 대한 감성이 없는 그런 경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짜 가슴을 다듬고 생일 축하를 하는 장면에서 되게 크게 불쾌감을 느끼셨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입건했을 때 네. 좀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뭐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로 해서 좀 저희 쪽에 의견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저희도 보다 보면은 네. 그 PC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인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마이클 베이처럼 정말 무슨 대상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이제 같은 배우가 이제 마찬가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도 뭐 조지 밀러처럼 그렇지 않게 찍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그냥 그런 인물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트리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큰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놓치는 부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언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뜨거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장면이 물론 뭐 꼭 있어야 되는 장면이냐 그러면은 아니긴 한데 이제 그런 이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그 배우 누구였죠? 아, 에드가 라이트의 페르소나. 네, 아무튼 주인공이 이제 거기 있는 그 시골의 경찰들을 네. 어쨌든 교화시키는 부분 내용이 있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뭐 역경이 아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네. 고쳐주는 경관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그만큼 무지하고 좀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들어간 거지. 그게 영화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화에 대해서는 네. 네. 뭐 그 장면이나 그 부분에는 충분히 이제 불쾌감을 줄 수는 있다라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뭐 에드가 라이트가 뭐 남성향적인 측면이 많은 감독이긴 하지만 남성의 어쨌든 연대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뭔가 불쾌감을 주기 위해서 연출한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그렇죠. 네, 그 정도. 뭐 의도 상관없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다 동의를 하지만 네. 네. 그리고 연결 지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뭐 놓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하고 저도 편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느끼시거나 하는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지향점은 그런 것이고 저희가 간혹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반성을 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고 예전에 제가 빠았다는 말 진짜 많이 썼었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명이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저는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희 또 팟캐스트를 하는 또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상호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서두에 밝히고 네. 간만에 이렇게 네. 하고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선거철이어서 그런지 되게 저 성공하시는 것 같아. 어디 출마하시려고 갑자기 세탁 같은 거 사람처럼 이거 편집해가지고 나중에 이 새끼 봐라 옛날에 정치는 절대 못할 거예요. 아무튼 정치는 뭐 네, 절대 할 수 없어요. 이상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저희 이제 그래서 6월의 기대작 네.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 빅식이 또 6월을 밀렸다고요? 아, 7월로 밀렸다고요? 7월로 밀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어제 농담처럼 이거 매달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맞아. 또 밀렸어요. 아, 좀 속상하긴 하네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팬팬님이 먼저 6월의 아, 네. 기대작 저는 아무래도 유전 네. 예고편 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번역가 황석희 번역가가 네네. 작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결계를 치고 작업하는 거를 공공연하게 여기저기 올리셔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랬다고?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뭐 얼마 전에 시사를 했던데 네네. 반응은 그냥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다 와 너무 무서웠다 와 좀 괴랄한 영화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궁금하긴 해요. 전 최근에 봤던 호러 영화 중에 아마도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다들 좋다고 하니 그리고 좋죠. 유전이라 그러니까 무슨 기름 친구는 그럼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영화야? 데어웰비 블러드 그 유전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무슨 저주가 유전된다라는 네. 뭐 소재를 가진 네. 영화 같아요. 네네네. 저도 그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예고편을 진짜 잘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고편이 한국에 정식 개봉은 안 했는데 위치라고 네. 아냐 테일러 조이 출연했던 그렇죠. 위치랑 스타일이 완전 비슷해요. 예, 그 예고편의 그 편집점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게 A24라고 그 제작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뢰가 이제 계속 쌓이고 있는 그 제작사인데 이게 후기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점프 스케어,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키는 그런 네. 장면이 거의 없대요. 사실상 뭐 없다라고 근데 얘기를 없을 하던데. 것 같이 보이긴 해요. 네. 예고편을 보면 그리고 되게 긴장감이나 분위기빨로 되게 사람 쪼이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깜짝 놀래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시시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곤 있는데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거랑 그리고 밤쉘은 지금 좀 많이 여기저기 좀 떠오르고 있는 영화긴 한데 그렇죠. 좋게 네. 나쁘게 언급이 되고 있죠. 네, 뭐 아무튼 요즘 세태의 흐름을 잘 따른 영화고 개봉해도 어느 정도 흥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CGV가 광고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하트 붙여가지고 공대생 아름이 원조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에 대한 영화죠? 이거는 그러니까 외모가 되게 뛰어난 과학자 네.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창조가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발명가? 그런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페미니즘 영화로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진 못했지만 그 아직 배우이기도 한 그러니까 그분 맞나요? 그 와이파이 말하는 그분이시죠? 네. 성함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궁금한 영화여서 넣어봤고 실제로 이분 자체의 삶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의 과학적인 그런 뭐 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삶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되게 예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우신 네.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어떤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명하는 영화인데 그걸 홍보하면서 그러니까 외모에 집중 공대생 아름이라 진짜 아 진짜 너무 빡치는데 그 예전에 딴 얘기지만 레이디 버드 네. 같은 경우도 네. 그 티모시 살라미가 한창 핫하니까 순남 남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 주인공의 친구를 내가 마케팅 자리에서 삭제하고 막 이런 짓들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영화를 보면 그냥 지나가는 논팽의 일인데 지나가는 논팽이 제 완전 지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그런 어쨌든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괜찮은 드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번에 아니랍니다. 뭐 다른 영화 스탠바이 웬디 같은 경우에도 그 네이버 영화의 줄거리를 들어가 보면 카피가 진짜 이상하게 써 있어요. 지금 당장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네. 결정하나? 1인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결제를 하니까 뭐 네. 그렇더라고요 보통은. 네. 다음은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얼마 전에 봤는데 네네. 건담 디 네. 오리진 네. 몇 탄이죠? 6탄입니다. 5탄 6탄 지금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은 없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동대문에서 네. 건담 디 오리진 온라인 상영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온라인 상영이요? 온라인 아, 올 나잇? 아, 네네네. 그래서 1화부터, 네, 5화까지 계속. 이게... 물론 메가박스죠. 그러니까 극장판. 물론 메가박스죠. 이것도 물론 메가박스 네, 단독 네. 개봉이에요. 네네. 극장판인 건가요? 아니면 네, 극장판이요. 총집편 같은 게 아니라?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굿즈 패키지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배지를 줬는데 배지가 되게 고퀄리티더라고요. 어, 그래서 CGV처럼 장난질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받기 위해서 이걸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역시 네. 아무도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 엔딩곡 끝날 때 들썩이는 사람 하나 없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역시 발을 동동 구르며 어, 그러니까요. 나가고 싶은데 어, 그래서 저, 괜찮았고요. 그리고 개봉은 아마 메가박스 단독으로 할 거예요. 네, D 오리지 상영도 지금 메가박스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운드도 괜찮고 일단 큰 화면을 볼 수 있는 게 메리트가 있어서 전투가 역시 화려한가요? 전투씬이에요. 붉은의 성 편은 전투씬만 나와요 거의. 어... 네. 이게 그 건담 세계관도 역사가 되게 길잖아요. 그 안에서 뭐 네. 우주세기니 뭐니 그 안에서 어떤 전투에 대해서 다루고 네네.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주인공은 2편의 주인공은 샤아예요. 아, 샤아는 엄청 많이 샤아가 나오고 아무로가 있던 그 시대에 아무로가 이제 슬슬 건담을 타려고 하는 아. 네. 그래서 요 편까지는 건담이 안 나와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맨 처음 건담의 좀 앞부분 같은 거네요. 네, 디 오리진이어서 그러니까 한창 지원군이 막 그 성황을 이루고 전투를 할 때 이제 연방군에서 몰래 건담을 스타워즈 로그원 같은 거군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아무로가 저기에 분명히 건담이 있을 거야 하고 끝나요. 내가 아는 아무로는 아무로 나미밖에 없는데 아. 저 지금 되게 꺼다는 보리타처럼 아 그래 덕업상관 같은 거 와가지고 지금 방청하는 느낌으로 아 그러면 그 저희가 건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 그렇죠. 저는 사실... 건담을 진짜 샤라는 이름만 알고 아. 있어가지고 저도 뭐 건프라 옛날에 어릴 때 몇 개 끄적거리는 정도지 시리즈를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이제 정식으로 사실 국내에 소개된 것도 이제 별로 없어요. 얼마 안 네. 됐고 그것도 디오리진 그러니까 스타워즈 로그원 같은 그런 시리즈가 들어오면서 저희 어릴 때는 이제 학교 입학하면 스케치북 사면은 스케치북 표지에 항상 건담이 있는데 정작 근데 사실 그게 뭔지 정작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가게에 나와. 건담은 어. 없고 어, 맞아 비디오 가게에도 없었어. 맞아. 아는 로봇은 마징가 막 이런 게 전부였는데 프라모델은 팔고 이상한 시대였죠 그때가. 아무튼 저는 지온군을 네. 되게 좋아하는데 외눈박이 로봇들이에요. 지온 굳이 따지자면 외계인과 한국인이래. 지구인 자크나 짐 같은 그런 네,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혹시 나중에 건담 얘기 아마 따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극장에서 어때서? 보시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메가박스가 이런 거 참 잘해요. 그렇죠. 네. 덕후들을 위한 좋은 일이죠. 그렇죠. 이런 숨통이 있어야지. 숨통. 그리고 빅시그냐 넘어가시고요. 네, 빅시그 네. 또 밀려서 아마 8월 되면 또 밀리, 9월 또 밀리 이러다 개봉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IPTV. 뭐, 그렇죠. VOD로 출시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준 씨. 네. 벌써 제 차례군요. 그 김기덕 말고 이제 고인이신 김기덕 감독님. 네네. 네. 그분이 아마 그 불가사리인가? 아니 불가사리가 아니라 뭐였더라? 하여튼 좀 과거의 거장으로 유명하신 용가리 덕분 그 외수 용가리 찍었던 남아 불가사리는 외국 영화 네, 아닌가요? 그건 북한 영화. 네, 아, 외국이래. 외국이죠 불. 네. 아무튼 고 김기덕 감독님의 61년작인 오인의 해병이라는 영화가 재개봉을 한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저희 세대가 아니라서 뭐 네네. 최무룡, 신영균, 박노식, 김지미 등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날리셨던 그쵸. 원로 배우나 이제 고인이 되신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이고 예, 예. 아마 이제 뭐 6.25 관련된 영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시대적인 사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같은 세대는 이제 특히나 이제 접하지 못했던 시대의 영화니까 그쵸. 그리고 이 김기덕 감독이 그 이 영화로 신인 감독상 다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거의 그럼 초기작인 거네요. 그래서 거의 초기죠. 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저도 이제 확실히 저는 한국 특히 고전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고전 영화에 좀 약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소위 이제 반공 영화를 찍던 시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미국도 네. 뭐 메카시즘 그 시기가 있었지만 그 반공 영화 시기에서 뛰어난 작품들을 내신 감독님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요 시기도 사실 봤을 때 되게 반공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쟁 뭐, 이후고 네, 직후니까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이렇게 재개봉을 할 정도면은 분명히 어떤 뭐 작품성이든 뭐 뛰어난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궁금하네요. 저도 몰라요. 어느 정도 스케일로 개봉을 할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네네 이건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주라기 공원 시리즈 주라기 월드의 속편인데 네네 이제 이 감독님이 이제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인데 네. 이 전작이 이제 뭐 더 임파서블과 몬스터 콜 연출하셨던 분인데 네네. 이분 영화는 저는 이제 이 전작들을 다 보긴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심심했거든요. 평은 이분이 항상 좋았잖아요. 두 작품 다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더 임파서블은 되게 좀 별로였고 몬스터 콜은 그냥 좀 심심했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예고편만 보면은 이 폴른 킹덤이 되게 옛날 주라기 공원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찍었던 예, 1편의 예. 어떤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재밌겠는데 그게 아니면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이제 재밌는 거고 사실 이제 그냥 공룡 자체가 나오는 건 이제 저희는 이제 신기하지 않잖아요. 시대가 그쵸? 더 이상. 그 우리가 아는 공룡이 그 얼굴이냐에 대한 과학적인 반박도 네. 계속 나오고. 이제 털을 심느냐 마느냐. 이 새끼인데. 근데 이제 주라기 공원의 1편의 그 맛은 결국 그 정말 미칠 듯한 긴장감과 그 쪼는 그쵸. 맛인데. 아직도 그 물컵, 네. 물잔이 네. 흔들리는 장면. 지금도 쫄깃하죠, 사실은. 화장실 씬 아직도 생각나요. 간이 화장실 씬. 화장실이라. 아니죠, 진짜. 그 숨어 있는 이제 랩터가 들어오는 장면이 네. 그런 것들 그런 연출을 좀 다시 볼 수 있을지 조금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이고요. 기회가 해낼까? 그리고 이제 엔테베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이거 이제 나를 찾아줘의 로자먼드 파이크가 네. 주연을 하고 엘리트 스쿼드랑 로보캅 리메이크 연출했던 네. 호세 파딜라 감독이 연출하는 작품인데. 네네. 이게 뭐 이스라엘에서 4,000km 떨어진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억류된 239명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벤 애플렉이 연출했던 아르고 약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 소재인데 인질의 국적은 뭔가요? 이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줄거리만 대략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로자먼드 파이크의 커리어가 좀 아, 너무 아쉬워요. 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리턴 투 샌더라는 스릴러 영화도 있길래 봤는데 네. 왜 만들었지? 싶은 영화더라고요. 그냥 아, 되게 뛰어난 배우라고 로자먼드 파이크가 하는데. 네. 그래서 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분의 커리어가 좀 상승선을 다시 탔으면 하는 바람에서 뽑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오션스 8 이거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 아, 기대하실 영화인데. 네네. 저도 이거 깜빡했네요. 오션스 8 얘기한다는 걸. 산드라 블록, 케이트 블란쳇, 앤 해서웨이, 뭐 리아나, 헬레나 보넴 카터 등등 뭐 이름만 네네. 되면 다 아실만한 그런 그쵸. 이제 배우들이 출연하고 이게 이제 그 산드라 블록이 아마 그 이제 옛날 조지 클루니가 맡았던 네네. 그 오션 데니 오션의 동생. 인 뭐 그런 설정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남자 버전에 못지않은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지 이제 기대인데 지금 또 이 영화를 번역하는 분이 지금 악명 높은 볼드모트시잖아요. 네, 방모 이름을 아 그래요. 아. 이 영화는 번역가를 누군지 밝히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면 너무나 볼드모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참, 근데 뭐. 그 시사회 후기에서는 거슬리지 않는데요. 엄청 신경 썼나 봐요. 욕이라도 욕을 쳐 먹어야 돼. 네. 진짜 천만 명이 욕하니까 이제 바뀌네요. 그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욕했었는데. 그밖에 이제 한국 영화 뭐 민규동 네. 감독님의 허스토리.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위안부 네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네네. 네. 그리고 뭐 박훈정 감독도 신작이 있더라고요. 마녀라고. 네.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이 영화. 그 마녀가 제가 아는 강풀 원작 그 마녀인가요? 그거는 강풀 마녀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슨 오리지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박훈정이 강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인터뷰에서 봤을 그래서 때. 제가 그 얼마 전에 용산 CGV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마녀 예고편을 하길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 저 마녀 그 마녀가 해서 어, 그거는 모르겠네요.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되게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홍보할 때도 강풀원장 마녀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그러면 왜냐하면은 박훈정이 VIP로 겁나 까일 때 자기 차기작은 그 킬러로 길러졌는데 기억을 잃은 여자 중학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트리트먼트만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강풀의 원작이다라는 말을 이런 방구도 안 했어요. 아 VIP가 있었지 안 봐가지고 저는 예. 그래서 VIP로 겁나 까이니까 야 내 다음 영화는 여성이 주인공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인터뷰를 한 거를 봤는데 그리고 뭐 일본 영화인데 조시 하트넷이 출연하더라고요. 오우루시라는 뭐 영화가 있는데 네네네. 자세한 정보는 이제 뭐 깊게 안 찾아봤는데 네네.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네, 눈에 띄어서 네 그 정도. 네. 저는요 아까 뭐 스탠바이 웬드 이게 5월 말인데 진짜 저희가 방송 이게 EP가 올라갈 때쯤에는 좀 내릴 것 같아서 저도 사연관을 찾아봤는데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좀 속상하고 이게 다코타 패닝도 나오고 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딱 깔끔하게 기분 좋게 보고 나오기 좋은 영화일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이 트래키 그러니까 스타 트랙의 아주 광팬인 그 여성 웬디 이 주인공이 스타트랙의 어떤 대규모 행사, 팬 행사를 가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로드무비 형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톤이나 이런 게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찾는데 좀 보기가 어려워서. 또 국내에 이제 스타트랙 새 시리즈가 나오면서 팬들이 꽤 많이 늘어가지고. 네네네. 그분들...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평이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이들 보시고 그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루이치 사카모토. 라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네. 제목은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라고 해서 이제 사카모토의 다큐예요. 사카모토 관련된 다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옛날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황제 그리고 이제 뭐 이냐리투의 뭐 레버런트라거나 이런 영화 음악 같은 경우도 되게 참여를 많이 하셨고 되게 실험적인 그러니까 전 옛날에는 되게 유키구라모토류의 그 피아니스트라고 되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음악을 들어보니까 되게 실험적이고 되게 라이브 영상 같은 거 봐도 이제 그 기계랑 협업을 하시더라고요. 연주하는데 자동으로 연주되는 피아노와 함께 협업을 하시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최근에 이제 요한 요한슨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음악 감독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좀 슬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미니멀리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전 딱 들었을 때 정말 되게 실험적인 음악들이 많아서 저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 관련 이분이 후두암 때문에 오랫동안 활동을 좀 쉬셨대요. 근데 이제 회복을 하시고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다큐를 하는데 요게 전시를 이번에 같이 해요. 전시를 같이 하는데 이제 ECM이라는 레이블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멋진데 침묵 다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라는 전시를 열었던 그 글린트라는 기획사의 전시를 루이치 사카모토 전시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이 보니까 뭐 아피짜퐁 위세라타쿤하고도 콜라보를 하고 백남준이라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막 작업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시가 진짜 좋대요. 그래서 저도 가려고 되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뭐 혹시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게요. 노키즈존이래요. 이 공간 전체가.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제 개인적인 이유로 전 노키즈존을 안 가고 있어가지고 혹시 뭐 전시는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전시를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노키즈존이니까 괜히 갔을 때에 불편은 없으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 싶었고요. 에드워드 양 예, 하나 그리고 둘이 드디어 개봉해요. 결국. 원래 8월이었던 것 같은데 좀 땡겨진 것 같네요. 네, 6월에 개봉 예정이에요. 그래갖고 또 CGV에서 장난칠 것 같은데. 볼 곳이 없으니까. 그쵸,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겠죠. 네. 근데 이번 달에 꽤 기대작이 많지 않나요? 저는 이제. 되게 많아요. 하면서 느낀 맞아요. 게. 맞아요. 저도 추리느라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 블록버스터들이 개봉하기 직전 타이밍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좀. 또 추석 9월은 이제 8, 9월은 추석도 끼어서 이제 네네네. 대작들 개봉하고 그렇죠. 지금이 뭔가 바싹 딱딱딱 치기에도 좋은 그 류이치 사카모토 같은 경우는 다들 연주는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검색해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번에 내한도 하시고 되게 활발하게 네. 그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시가 전시가 진짜 좋다는데. 근데 저는 노키즈존 을 설정을 해서 오히려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는 입장이어서. 그쵸. 뭐, 네. 저희가 뭐 김현정의 뉴스 아니니까 이걸로 뭐 토론은 못하겠지만. 네. 네. 일본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노키즈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럼 왜 같은 전시인데 한국에선 이렇게 되는, 이 전시 공간 자체가 요즘 좀 말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뭐 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의견을 밝힐 건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그냥 그 전시장 자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운드적인 거나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뭐 까진 이해를 하는데, 뭐 옆에 이제 딸려 있는 뭐 카페테리아나 뭐 이런 곳까지 이제 여기 전체가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시를 주최하는 사람이 그렇게 요청을 그러니까, 했을지 아니면 근데 이 공간 설계가 애초에 그거를 고려를 안 하고 한 곳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더 못 잊지를 못해서 이 네. 주제는 이 정도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네. 다큐가 있어요. 이게 다큐로 알고 있는데, 그 아네스 바르다라는 되게 세계에서 이번에 이제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인가 심사위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어떤 뭐 중요한 여성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JR이라는 젊은 예술가랑 동네를 차를 끌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얼굴을 사진을 찍고 그걸 크게 프린트를 해서 이제 마을에 붙이거나 이런 전시를 하는 예술 활동들을 오랫동안 하셨대요. 그거에 대한 다큐인데 영화가 진짜 좋다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제목 때문에 좀 많이 초반에 깔렸었죠. 그쵸. 원래 제목은 페이스 플레이스인데 그쵸.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로 제목 얼굴들 해가지고. 공간들 뭐 이런 식이었던 좀 더 은유적이고 예술, 소위 말하는 예술적인 제목이었는데 네. 네, 뭐 저는 요 정도는 뭐 좀 네, 이해를 해주고 싶어요. 국내 개봉을 하려면 그래도 네, 이 정도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네스 바르다를 아는 사람들은 올 것이고 네. 조금 더 뭐 저변을 하게 저는 요 정도까지는 네. 제 기준에서 고민을 네. 고민을 많이 했을 네, 것 같은 네, 네. 뭐 네, 번안 제목 틀린 제목은 저는 모르겠어 봐야 알겠지만 네. 서울 국제영화 국제 여성 영화제 개막작입니다. 어쨌든 우리말로 풀어냈다는 것으로도 좀 요즘 높은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요새 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It comes at night. 나 이거 계속 말할 거야 이제 뭐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네. 아무튼 그런 제목들 때문에. 네. 그러면은 네. 6월의 기대작은 요 정도로 해도 네. 되겠까요? 네. 뭐 지난달에 뭐 특별히 인상 깊게 보신 영화라거나 아. 제가 독전을 봤어요. 아, 저는 독전 아직 못 봤는데. 저밖에 아마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작 독전, 네. 원작 마약 전쟁을 되게 좋아해서 네네네. 아마 안 보지 않을까 싶은데 김주혁을 워낙 좋아했어서 김주혁 때문에도 보고 싶기도 김주혁 하고. 김주혁 씨의 연기는 정말 좋대요. 엄청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요.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진짜 뭐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손익분기점을 300만을 넘었더라고요. 아, 벌써요? 네, 저는 좀 보고 당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우들의 네임 밸류만으로도 그 정도는 그렇죠. 이게 또 약간 아,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저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이런 영화가 나왔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화가 너무 개인적으로는 되게 엉망이어가지고 아 이럴 수가 있나? 이 캐스팅과 이 스텝 들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찍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좀 많이 놀랐는데 아, 감독님도 못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쵸?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번 그 기대작에 제가 뽑았던 영화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글로벌 예고편을 영화 보고 다시 봤는데 진짜 사기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글로벌 예고편 네, 처음 공개됐던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탈국 적성을 되게 기대를 했어요. 이거 어딘지를 모르는 어떤 공간을 물론 한국에서 촬영을 하지만 근데 시작하자마자 용산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용산역이 나올 수는 있지. 근데 제가 기대한 바는 아니었어요. 네. 이 영화에서 어쨌든 이게 준 씨랑도 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느와르라는 장르가 네. 마약 뭐 어떤 뭐 기관총 뭐 네. 조직 이렇게 했을 때 한국으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아싸리 그냥 탈국적성을 띄어가지고 어떤면 아수라 같은 영화도 그렇듯이 그렇죠. 그렇게 아래 가상의 영화적인 공간을 저는 창조해주기를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걸 한국적으로 이식하는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선택 이 그렇게 뭐 잘 됐다고 생각을 네, 저는 안 요즘 해가지고. 그냥 생각이 한국에서 누아르 영화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나 싶은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이 생기고 사실 뭐 그렇게 비장한 그런 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조폭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이미지는 네. 신세계나 뭐 이런 달콤한 인생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거의 뭐 라이터를 켜라나 달마야 놀자 뭐 조폭 마누라 가문의 영광 뭐 두사부일체 뭐 그냥 네. 그게 이제 뭐 좀 친화적으로 뭐 만들려고 했던 뭐 그 시절에 뭐 억지이긴 그렇죠. 하지만 이미지 세탁이 되게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냥 그 우스꽝스러 그냥 해봐야 거기지 뭐 무슨 느와르 얼어 죽을 느와르야 끈끈하게. 네 아무튼 두기봉의 그 마약 전쟁이죠. 네. 어때요 그거는? 저는 좋아요. 오히려 이걸 보고 나니까 오히려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게. 두기봉 영화는 뭐 두기봉 영화는 기본이 있고 그리고 두기봉이 찍는 느와르는 어쨌든 70%는 어떨 거라고 이미 그러니까 막 한 8알은 막 엄청 기대를 해도 그 기대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두 영화를 좀 비교해 보려고 독점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그 마약 전쟁에서 뭐죠 그 의미심장한 이거 네네 말씀하세요 마약 전쟁에서 뜨던 그 씬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장면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되게 특화 그러니까 이혜영 감독의 특화된 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평이 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바뀌어서 했는지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물들이 그냥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아. 그래서 그 조진웅 배우가 인터뷰를 할 때에도 네. 개연성에 대한 약간 셀프디스 같은 걸 하셨던데 그러니까 아 네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냥 그 사건이 뚝뚝뚝뚝 끝나고 그 사건이 그냥 만들어지기 위해서 인물들이 다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기봉 영화가 정말 뭐 촬영이나 이런 것도 신기할 때가 많지만 네네. 영화의 구조가 신기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네네. 두기봉 영화가. 예예.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는 순간에 되게 무슨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뭔가 그런 거를 구현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근데 마약 전쟁은 두기봉의 원작 마약 전쟁은 영화를 보고 나면 진짜 군더더기가 하나 없이 딱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 플러스 그 영화는 반드시 청불이어야 돼요. 청소년 관람 불가였어야 하는데 근데 독전이 15세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두기봉의 마약전쟁, 한국 제목 마약전쟁 같은 경우는 마약 흡입하는 장면 하나 때문에 청불이 됐다라고 에이, 들었어요. 검열에 좀 에이, 그것 때문에 네. 그렇기도 했었고 검열 좀 못 벗어났어요. 이 영화는 신체 훼손이 되고 여성 배우의 신체 노출이 있고 그리고 마약을 계속 코로 계속 흡입하고 청소년 약간... 마약 중독자가 나오는데 걔가 살해당하고 아 그게 되게 선정적이고 막 그 자극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15세여가지고 너무 네, 신기해요. 저도 놀랐어요. 네. 그 약간 전두환 시절에 아니 아니 안구 딱 봐도 사람이 안구처럼 보이는 거를 술에 담가서 먹고 씹어 먹는다니까요. 그냥 그거를. 근데 나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응?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뭐 검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방 위험이나 특히나 이제 마약은 좀 우리나라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거가 있기는 한데 뭐 모방 위험이라고 할 때 안구에 술을 안구에 담가서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모방 위험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담배를 피우는 게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서에 담배 계속 펴요. 술 계속 먹고. 김주혁이라서 좀 보고 싶긴 한데 그 하네요. 부분은 되게 영화에서 다들 김주혁 얘기만 하던데 네, 왜냐면 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네. 비중이 커요? 아니요. 아 근데 생각보다 커요. 최종 보스 같아. 그러니까 까메오 같은 느낌은 아니다. 아니에요. 조연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냥 스티커 보면 어떻게 연기를 했을지 대충 감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의도적인 것 같긴 한데 그 김주혁 배우의 카리스마가 워낙 세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그 역할 자체가 그렇게 뭐 센 캐릭터가 아니었대요. 그렇게 뭐 인상적이었거나. 근데 이제 그거를 해석이나 여러 가지들을 해서 현재 상태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말 좀 압도적이 사람이 최종 보스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최종 보스는 정말 어? 약간 이런 그래서 아무튼 저는 되게 네, 그랬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마약 전쟁에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 그 중후반부까지는 진짜 기가 막힌데 마지막에 좀 다른 감독이 찍은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주기봉의 마약 전쟁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했을지 좀 궁금하고 주기봉 한번 해야겠는데 두기봉 할 만하죠, 사실. 근데 저는 항상 두기봉을 되게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하는데 진짜 감흥이 없어요. 감흥. 그러니까 뭐 영화가 별로다 이게 아니라 이 감독이 구현하려는 영화적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성취가 있고 정서적으로 찌르는 스타일은 좀 아니고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그게 저한테 감흥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두기봉은 저한테 좀 난제예요. 나도 그걸 느끼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다들 열광을 하니까 그리고 뭔지도 알듯 모를 듯한데 내가 그걸 못 느끼니까 두기봉은 근데 그리고 또 최근 거는 그렇게 썩 재밌진 않았었어요. 좀 더 시네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네, 스타일의 그렇다고 감독이죠. 하더라고요. 감독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연출을 흉내낼 수가 없거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정성일 평론가였나 누가 이제 말했던 것 중에서 네. 뭐 그런 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준 씨도 말했던 것 같은데 뭐 익사일 같은 영화에서 네. 이제 뭐 여기서 어디로 나가는 장면을 이제 찍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영화들은 그 나가는 과정은 그냥 삭제해버리고 얘네가 어느 순간 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기봉 영화는 그거에 대한 영화를 찍어버리니까 어떻게 맞아요. 나가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카메라 연출이나 이런 걸 이런 게 되게 딱 정석적인 게 좀 있고 그렇죠. 그 익사일이나 뭐 엑시던트 매드 디텍티브 이런 것도 그런 장면에서 장면이 이어지는 거에 대한 디테일이 진짜 끝내줘서 네. 공부하려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종의 좀 물리 실험 같다는 느낌이 들 때마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되게 뭐 물리 법칙이나 현실의 법칙을 개 무시하는 것 같을 정도로 사람들이 총을 쏘는데 이동하는 동선이나 이런 거는 정말 꼼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액션 영화 뭐였죠? 그 빌딩 안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레이드 같은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네, 레이드.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인물을 어떻게 감추고 어떻게 안 들키고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이 맨 아래층에서 뭐 위층까지 올라가고 이거의 그거를 정말 영화를 다 보면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다 동선이 설명이 돼요. 독자는 그런 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화가 망하는 거죠. 진짜 아니 어떻게 다음 시퀀스로 저게 넘어가죠?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보는 내내.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수습 어떻게 했어? 야 이게 저래도 돼?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 근데 두기봉도 참 안타깝네요. 최근 작품들은 진짜 너무 졸작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많이 찍으시는 감독님이기도 하지 않나요? 두기봉의 황금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제 전 블라인드 디텍티브 보려다가 중간에 끝까지 못 보고 껐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뭐 최근에 또 보신 영화들 중에서 독전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네 우리가. 네, 어쨌든 최근에 본 영화 뭐 넘어가죠. 뭐 저는 한 솔로를 보긴 했는데 한 솔로가 스타워즈가 실패할 수 있다는. 북미에서도 1억 달러가 안 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영화 자체가 좀 밍숭맹숭하고 일단은 해리슨 포드의 그 얼굴이 너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한 솔로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도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론 하워드 감독으로 교체가 되고 제가 되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레고 무비 한창 막 포기할 때 그 크리스토퍼 밀러랑 그 두 감독이 했었는데 그거를 다 날리고 아예 새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그분들이 찍었던 버전의 한 솔로를 보고 싶어요. 뭐 어쨌길래 이거보다는 애지간하면 이거보다 나았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한 솔로 얘기 주변에서 아무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진짜 주위에서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전 자체가 아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활극 같은 좀 더 그 두 감독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저는 론 하워드라고 하길래 네? 뭐 한 솔로 그의 감동 실화 이런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런 거라면 진짜 론 하워드 감독이 제격인데 그는 장르를 심심하게 찍는다라는 거는 이미 다빈치 코드로 증명해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뭐 최근에 본 영화 좋은 얘기가 없네. 별로. 넘어가죠. 재밌게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6월. 네. 6월은 어떤 특집이죠? 팬팬님? 팬팬님? 드디어 인도 영화 특집입니다. 두둔. 당갈. 두둔. 다음 주 인도 영화 특집을 기대해 주세요.